나야 오늘 좋은 향기가 나 당신한테 선물 맡을 수 있는 것 보이진 않지만 느낌이와 그저 평범하게 긴 머리를 쓰다듬을 뿐 환히 웃고 있을 땐 두 눈이 절로 감겨주름 잊었지 가지 그러니 선박 위에 둔 사진 속에 네가 말없이 날 울려 지나면 세월이 느껴져 똑같은 옷들만 창 속에 가득 유행 같은 건 관심 없다면서 매번 같은 차림새 어디서건 눈에 띄